잊고 싶을 땐 어깨를 내주고 죽을 만큼 많이 아파도 보고 싶다는 말을 하며 아픈 것도 숨기고 가야 하는 사람 남자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고개 들고 울어서 하늘만이 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한 사람을 꿈꿔서 죽는 그날의 남자는 웃는다 헤어질 땐 잘못이 없더라도 잘못이 많아서 미안해 말하고 미칠 만큼 그리워지면 한참을 멀리 떨어져서 행복하길 빌다가 돌아서는 사람 남자의 하늘만이 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한 사람을 품고서 죽는 그날의 남자는 웃는다 술 한잔 추억 하나 있으면 그저 외로운 것마저 잊어 남자의 삶